초콜릿처럼 달콤한 입술 오직 너에게만 주는 나의 선물 아무도 모르게 네 품 안에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아 언제까지 I wanna be your baby 아 I wanna be your girl 아침 햇살 가득한 오늘 널 만날 생각에 부드러운 햇살 너의 느낌 가슴 속 깊이